말도 깃털 같아 손바닥만 아니 좁은 곳에서 Oh 히말라야 난 찾고 있는 너와는 달라 거기 닫혀 멀리 비켜 닫혀 때로는 용감해서 문제지 외쳐 구해달라 외쳐 아니면 지금부터 나 잘 봐 더 전화 오는 잼바 누가 뭐라건 속와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 Loser. 오늘 상태 얘기 좀 나 그리 또 like it 거기